모습 보이시나요? 그댈 향해 가지요. 하루하루 꿈을 꾸고 있어요. 언젠가 그대가 되는 날,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. 면 갈 수 있어요. 나를 받아주세요. 눈물이 나요. 그대가 있어 내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. 양의 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따라가요. 꾸고 있어요. 언젠가 그대가 되는 날,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면 갈 수 있어요. 나를 받아주세요. 눈물이 나요. 그대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. 연애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따라가요. 연애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